가는 겨울이 이제는 무서워. 아름다운 캐롤이 내 가슴을 찔러.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나를 슬프게 해. 눈에 눈물이. Oh no, 이제는 그만. No Christmas. 달력을 넘길 수 있다면 해마다 December. 12월은 뛰어넘어. 너무 아파 그리고 외로워. 이제는 다 있긴 싫어. 더 이상 슬픈 크리스마스는 싫어. 이번에 내 소원이 꼭 이뤄질 거야. This year, it'll be different. No more lonely Christmas. I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.